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쉽지는 않을 그런 얘기. 서로를 마주보던 눈빛과 짜릿했던 우리 떨림도 조금은 느려진 것 같아. I wanna feel 자꾸만 널 그려 그려 잊지 않길. I'ma find it, so come on. Be in love, ooh, be 알고 있잖니. Heart to heart 너도 느끼지. Hey love, hey love 조금 기다려줘. We can be together. Say bye bye 지루하던 날들에 느껴봐 우리 에너지. Hey love, hey love baby just say in love, love. Ooh, ooh, yeah. Na-na-na-na. Oh yeah. 너무 시간 killing me, killing me. Yeah. 긴 하루 속에 견뎌내 Come on.